안녕하세요. 정오가 되면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는 레이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아 정오의 만나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정오의 만나요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주제별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사연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월요일은 각종 나물 이야기와 신앙 상담 시간을 가져보고요. 화요일은 가정, 부부, 가족 상담을 받게 됩니다. 수요일은 법률, 부동산, 이민 상담 날이고요. 목요일은 오늘이네요. 유학 교육 상담의 날입니다. 금요일은 건강, 의학 상담을 나누는 날이기도 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오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레이첼과 새로운 지식,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하 정오의 만나요는 이렇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SPM 방송국 웹사이트 www.spmtv.kr에 접속하셔서 아하 정오의 만나요를 선택하신 후에 청취자 게시판이나 사연 편지함에 궁금하신 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spmtv@spmtv.kr 또는 카톡 아이디 spmtv로 글을 보내주시면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음악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벌써 목요일이 되었네요. 월요일이 왔나 싶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여과 없이 흘러 일주일의 중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셨나요? 사랑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친구가 있고 정의를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함께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 정오에 만나요. 청취자분들은 사랑과 정의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유학과 교육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코코스에서 이미영 실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밝고 건강해 보이셔서 네. 아우, 너무 보기만 해도 막 제가 힘이 나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저번 주에는 NC에 완전 정복해 주셨는데 네. 아,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이제 NCEA와 더불어서 예전에는 사립학교에서만 운영했었던 IB 프로그램을 근래에 이제 그 공립학교에서도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노스쇼어에서 굉장히 명문학교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 타카푸나그레마나 랑기토토에서도 IB 프로그램을 론칭을 했거든요. 네네. 이게 IB 프로그램이 12학년, 13학년, 2년 프로그램인데 근래에 이제 NCEA를 선택해야 하는지 IB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좀 많아지는 추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번 주까지 NCEA에 대해서 나눠봤으니까 이번 주는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타카푸네 그랜머와 랑기토토에서 이 IB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NCEA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네네. IB가 도입된 지가 그렇게 막 역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학부모인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자세히 잘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네. 정말 오늘 궁금한 면을 가지고 오셔서 네. 제가 또 귀를 활짝 열고 잘 경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그럼 정말 IB 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네. 그 IB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교과 과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국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디플로마 프로그램의 약자예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IB인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과정으로 스위스에서 또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 학습하고 인격적인 전인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그 IBU라는 그런 단체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현재 한 150개국 한 2천여 개가 넘는 학교에서 이 과정을 개설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에서도 몇 학교들이 IB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IB가 지금 뉴질랜드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되었죠? 사실은 사립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는 꽤 오래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북쪽에 저희가 있으니까 북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크리스틴에서 IB 과정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티에 있다가 저쪽 남쪽으로 내려간 AIC라는 학교도 IB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한 10년 전에는 총 6개 학교만 사립학교에서 IB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15개 학교, 공립학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들이 이제 NCEA에 대해서는 참 많은 그래도 정보가 있는데 네. 이 아이디는 많이 낯설거든요. 그렇죠. IB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게 사실 IB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이미 대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학습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저희 삶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자체를 좀 이렇게 키워주는 교육 과정이고 단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 등 그 전 인격적인 부분에서 이미 이 IB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서 디플로마를 받은 학생들은 이미 검증받은 학생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세계 주요 대학들, 명문 대학들이 학생들의 이 IB 디플로마 학위를 대학 입학 시 큰 장점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네. 지금 NCEA와 비교해서 지금 커리큘럼 설명을 커리큘럼 하신 거죠? 네. 네. 네. 이제 제가 커리큘럼을 다시 네. 한번 좀 이렇게 세부화되게 네, 이제 예, 예,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네. 근데 아이비 과정이 이게 그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16세에서 19세까지 학생들을 위한 대학 진학의 마지막 2년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생들이 하는 과정인데도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에 대해서 제가 커리큘럼을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미리 대학 공부를 맛보는 어떤 그런 예, 느낌이에요. 네. 딱 말씀해 주셨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학생들이 아이비 할 때는 너무나도 힘들어하는데 막상 대학을 갔을 때 좀 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NCA 한 친구들은 실제로 뭐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아이비와 비교했을 때 그 좀 저 속된 말로 굉장히 속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저는 힘들다라고 힘들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학에 가게 되면 좀 큰 산에 부딪히는 거죠. 네네. 네네. 아 그렇죠. 네. 아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할 뻔했습니다. 선교 방송에서 제가 과정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커리큘럼은 총 2년 과정이고요. 기간이 네네. 그다음에 수강 과목이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에서는 돼 있잖아요. 수학, 과학 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도 네. 마찬가지로 6개의 주 과목 플러스 3개의 주 과목이 아니라 또 이수해야 되는 이게 참 한국말로 하기가 어려워요. 네. 이게 직역을 하면 핵심 분야 과정이라고 돼 있는데 직역을 하지 않고 6개의 이제 주 과목을 공부하게 되고 여기서 플러스로 3개의 엑스트라 커리큘럼이 또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주 과목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면 이제 그 6가지로 나눠져 있는 분야에서 한 과목씩을 이렇게 선택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 과목은 모국어입니다. 아, 네. 네. 이게 모국어에 대한 그 문화적 유대 강화라든가 아니면 그 모국어에 대한 논술, 언어 능력 개발을 교과 목표로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80여 개의 언어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모국어를 통해서 전통과 문화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국어를 그 6개 과목 중에 하나로 넣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이 제1과목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러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물어보세요. 랑기토토나 타카푸나 그레마에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하나의 또 장점이네요. 네네네. 모국어를 공부할 수 있다는 건 네. 부담이 좀 덜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목은 제2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국어로 코리안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과목으로 제2언어 과목으로 영어를 선택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 네. 영어가 여기 있다 보니까 좀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점수를 많이 따게 되고 세 번째 과목은 사회 계열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경영이라든가 경제, 지리, 역사, 철학, 심리학, 사회학 이런 것들 중에 이제 한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그 듣는 거고요. 네. 네 번째는 과학 계열입니다. 그래서 생물이라든가 화학, 물리, 환경 기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과학 계열에서 또 하나의 그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 과학 계열도 우리는 옛날에 그 과학을 배울 때 생물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뭐 수식 기호 이런 거를 많이 배웠잖아요. 네, 많이 외웠죠. 네, 많이 외웠죠. 네. 근데 이제 이 IB 프로그램에서는 과학이 좀 도덕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우리가 인류가 직면한 그런 환경 문제라든가 지역사회라든가 세계적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그 책임감을 좀 통감하도록 하는 그런 목표가 확실한 그런 또 과목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빼놓을 수 없는 수학이 있고요. 네. 여섯 번째는 아트. 그러니까 음악이라든가 연극 미술 네. 이런 쪽으로. 근데 예술 쪽 수업을 굳이 원하지 않는다면 선택하지 않고 그 앞에서 했었던 뭐 그 언어라든가 사회 과학 계열에서 한 과목을 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여섯 개의 주 과목입니다. 주 과목이 모국어와 제2 언어와 네. 사회 계열과 과학 계열 네. 그리고 수학이나 아트 이게 여섯 과목이 주 과목이 되는군요. 그러면 네. 이제 세 가지 엑스트라 과목은 또 네.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 직역으로 하면 세 가지 핵심 분야.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참 설명하기가 좀 한국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게 있는데 네. 이 세 가지는 좀 더 그 전인 교육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TOK라고 Theory of Knowledge. 그래서 이게 철학이라든가 도덕, 논술을 통합했어요. 네. 비판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르치는 교육 과정을 목표로 세우고 이 TOK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00시간의 수업을 이수를 하고 철학이나 도덕 논술에 관한 100시간의 수업을 이수를 하고 이제 1600자 정도의 에세이하고 그런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완성하면 이걸 이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과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2년 동안 그 시간을 이수하고 내가 준비를 하고 에세이를 준비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해서 앞에서 발표를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이거는 대학 가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이게 왜냐면 저희 고등학생들이 대학 가서 이제 부딪히는 그 좀 좀 벽이라 그럴까 좀 힘들어함이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데 질문하는 법이라든가 이제 결과를 분석하는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좀 논리적인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가 좀 어렵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미리 하고 연습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뭐 철학이라든가 도덕과 관계된 사회 문제에 관계된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조사하고 분석하는 거를 이제 기본으로 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대학 학업에서 꼭 필요한 연구라든가 조사, 분석 이런 것들의 능력을 굉장히 향상시키는 그런 또 교과 과정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카스라고 불러요. 카스요. 예, 이거는 크리에이티비티 액션 서비스 이걸로 외부 활동 과정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기에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NCEA 같은 경우에 내가 봉사활동을 하는 거는 그냥 학교에서 정해준 그런 교과 과정 외에 저희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IB 과정에는 그런 예술적 활동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뭐 캠프라든지 사회봉사가 아예 시간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학문 이외에도 삶이라든가 아니면 활동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데 목적을 둔 그런 이제 가외 활동입니다. 그래서 IB를 네. 하게 되면 봉사활동이 필수로 해야 그렇죠. 한다는 거 말씀들 하시는군요. 네네. 그렇군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캐스에서 첫 번째가 크리에이티비티잖아요. 예술적 활동을 50시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액션인데 액션을 50시간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험이라든지 아니면 캠프를 간다든지 운동이라든지 이걸 50시간을 이수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서비스는 봉사하는 서비스 50시간을 2년에 걸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할 양이 정말 많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150시간의 네. 예술, 스포츠, 봉사활동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바쁘겠어요. 네, 너무 바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캐스를 좀 많이 지원을 해주는 학교를 저희가 선택하라고 또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예술적 활동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오케스트라나 장문, 신문 제작 이런 거 창의 활동을 주로 하고 네네. 액션은 야구나 농구나 축구나 이런 거 체육 활동, 서비스는 학생회나 스카우트나 뭐 봉사 활동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축구를 가르쳐 준다거나 이것도 다 봉사 활동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아이비 하는 학생들은 방학 때 쉬지 않아요. 방학 때 봉사활동을 가더라고요. 쉴 수가 없는데요.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네. 또 봉사활동도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아이비가 미리 정착된 학교일수록 네.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지원하고 그렇죠. 네, 문이 열려있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 딱 그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지금 정착되지 않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시간을 채우는 게 또 내 몫인 거예요. 그러네요. 본인의 네. 몫일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오랫동안 아이비를 이렇게 운영을 해온 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봉사 활동이라든가 그 앰뷸런스 세인트 존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랑 다 연결돼 가지고 아이들을 다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참 맞아요. 힘이 들어요.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교과 과정은 네네. 이게 진짜 너무나도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심화 에세이 과정이라고 사천자 에세이를 쓰는 이 과정이 있어요. 네. 이게 정말 대학생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학생의 관심 분야를 선택해서 그거를 심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도와주면서 거의 대학교 수준의 리서치 기술, 논술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배우는데 총 40시간 정도 이수해서 4천 단어의 에세이를 써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네요, 양이. 근데 이거를 한번 해놓으면 대학교 가서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아, 제가 보니까 이 세 가지 엑스트라 커리큘럼이 네. 굉장히 대학 가서 정말로 많은 네. 도움을 줄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맞아요. 네, 음악 듣고 다시 네. 오겠습니다. 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같이 소리 높여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 예, 예. 할렐루야.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구원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팔 때도 247-4989, 부동산은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전화하세요. 021-247-4989.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네, 지금은 아이비에 대해서 코코스의 이미영 실장님과 함께 저희가 배워보고 있는데요. 대략적인 아이비 커리큘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아이비를 하면 대학 지원 시 어떤 뭐 이점이라든가 이런 장점이 있나요? 그게 아무래도 그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NCEA에 대해서 알아볼 때 제가 뉴질랜드나 호주 대학교를 진학하려면 NCEA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이 IB 과정에 비해서 학업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호주에서는 NCEA가 굉장히 좀 인지도가 있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 뭐 캐나다라든가 그런 한국 대학교를 갈 때도 그렇고 NCEA가 뉴질랜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인지도 면에서 IB보다는 약간 좀 약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 다뤄봤지만 그 이 학생이 얼마나 학업 능력이 뛰어난 학생인지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잖아요. 네. NCEA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IB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총 45점 만점에 몇 점이면 어디 대학을 가고 이 학생이 얼마나 우수한 학생인지 이런 것들이 평가가 확연하게 이 학생을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 면에서 뭐 미국하고 영국을 포함한 아이비리그라든가 아니면 영국의 그 옥스브릿지, 옥스포드하고 캠브리지 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아이비 학생들을 선호한다고 스스로 말하기도 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요즘에는 대학교를 그 한국이라든가 그런 데로만 또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홍콩 과기대라든가 싱가포르 대학 등 여러 대학을 많이 생각을 맞아요. 하시잖아요. 네. 그런 대학들로 가신다면 좀 더 인지도 있는 프로그램이 좀 더 어필이 되지 않나 이런 점에서 좀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좀 더 넓은 각도로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뉴질랜드뿐만이 아니라 뭐 네. 영국이라든가 네네네. 예, 뭐 호주도 가능하죠. 네네네. 네네. 그럼요. 이렇게 멀리 뻗어 나갈 때 네. IB를 선택하게 되면은 좀 더 넓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네. 이어 12와 이어 13에 지금 네. 선택을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 선택 조건에서 무슨 뽑는 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그게 아이비 과정이 아무래도 좀 학업력이 많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좀 어렵다 보니까 아이비는 시험을 보통 봐서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좀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런데 그 우수반 이런 아, 개념으로 네. 좀 그러니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아이비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꿈이 좀 다른 나라로 향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아이비리그라든가 아니면 네. 영국에 있는 상위 한 10개 10위권 내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그런 쪽을 또 염두에 두고 아이비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 학업 능력이 본인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좀 더 먼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네. 아이비가 NCA에 비해 학업량이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훨씬 더 많은 준비와 학업 역량이 요구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NCEA에 비해서는 사실은 아까 그 엑스트라 커리큘럼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이며 그리고 공부 그 NCEA는 공부만 그러니까 잘하면 사실은 봉사활동이라든가 진취적인 그런 활동적인 면들은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IB에서는 당연히 그 여섯 과목에 대한 학업 능력도 평가할 뿐더러 이 세 가지 엑스트라 커리큘럼으로 이 폭넓은 사고 방식이라든가 이 학생이 얼마나 진취적인지 활동적인지 그런 것도 또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라든가 과학 등 한 두 개 뭐 이과 과목에서 월등히 좋은 성적을 가진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학업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아카데믹한 학생인데 약간 좀 진취적이거나 활동적인 면은 조금 그 학업 능력에 비해서는 관심이 없다거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NCEA나 A레벨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학업 능력 플러스 굉장히 진취적이고 활동적이고 이런 네. 학생들 도전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또 IB가 맞기도 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이게 학교가 이제 학교 선택을 할 때 IB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으면 네. 이제 학부모로서 마음이 안정이 돼서 네. 좀 더 추진해 볼 마음이 있는데 네. 또 학교가 이렇게 처음 IB를 많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지면은 네. 저도 학부모로서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아이와 제가 해야 할 몫이 그렇죠. 많아지다 보니까 네네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IB를 생각을 하시면은 학교 선택도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네. 제가 드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만약에 IB 디플로마 최종 시험을 봐서 점수를 못 받아서 네. 예, 취득에 이제 실패할 경우에 네네네 뭐 재수처럼 다시 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이게 이제 IB가 그 NCEA 레벨 3 학위를 취득하는 것처럼 IB도 2년간의 디플로마 학위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점수가 총 45점 만점인데 24점 이상을 획득하게 되면 IB 디플로마를 받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이하의 점수를 받은 학생은 IB 디플로마를 받을 수가 없고 IB 서티피케이트라는 거를 수여받게 됩니다. 아, 네. 예. 근데 이 IB 서티피케이트는 랭킹이 이제 비교적 굉장히 낮은 대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그 IB로 19포인트를 얻은 학생을 그 영국에 있는 굉장히 좀 낮은 랭킹의 대학교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대학교에서 오퍼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다른 NCEA라든가 A레벨에서는 유니버시티 엔트런스를 맞추지 못하면 아예 대학을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IB 과정 자체가 좀 이게 학업 역량이 너무 뛰어난 그런 그 과정이다 보니까 이 디플로마를 받지 않아도 랭킹이 비교적 낮은 대학교는 진학을 할 수 있다라는 아, 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IB가 패스 기준 점수가 24포인트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 11월에 또는 그 다음 연도 5월에 재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시험을 볼 때 시험 점수를 또 높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뭐 영국의 옥스포드라든가 아니면 뭐 킹스 컬리지라든가 굉장히 높은 학교인 경우에는 이 IB 45점 만점에 거의 한 42점 20점 요 정도를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비 38점 정도면 굉장히 잘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도 시험을 재시험을 쳐가지고 그 점수를 맞추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목표에 따라서 그렇죠. 네네. 23점이 되면 통과는 하지만 네. 네.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네네. 다시 재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아이비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네. 우리 한국 대학교도 뭐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 한국에 있는 대학교 한국 이제 교육부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라서 또 틀려질 수가 있는데 그 한국 교육부의 지침과 방침에 따라서는 당연히 IB, NCEA 외국 고등학교에서 그 교과 과정을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이 돼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 학교 자체적으로 대학교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학생들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 대학교는 참 상담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한국 대학교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각 대학교별로 너무나도 많은 요강들이 있고 세분화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또 한국대학교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한번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NCEA에 비해서 IB 과정에 뭐 학비가 뭐 더 비싸거나 뭐 저렴하거나 어떤 그런 게 있나요? 학비에 뭐 차이가 있나요? 그게 이제 유학생 사립학교에서 이제 아이비를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립학교는 당연히 이제 공립학교보다 그 비싸죠. 근데 이제 요즘에 공립학교에서 아이비를 많이 그 도입을 했잖아요. 그 경우에는 그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유학생 같은 경우는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유학생이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따로 내는 금액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이럴 때 참 난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네. 궁금했어요. 네네네. 네. 아, 그래요. 지금 IB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아, IB 과정으로 뭐 추천해 주시고 싶은 뉴질랜드 고등학교가 있나요? 그 사립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다들 아시는 AIC라든가 크리스틴, 다이오센, 세인트 켄티건 뭐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런 쪽에서는 이제 아이비를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립학교는 너무 비싸잖아요. 네, 사실은. 네, 부담이 뭐, 되죠. 그렇죠. 네. AIC, 뭐 크리스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3만 유학생 학비가 네. 3만 불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 외국인 학비도 17,000불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근데 이제 희소식이 이런 사립학교에서만 운영했던 아이비 과정을 타카푸나 그레마와 그다음에 랑게토토에서 론칭을 하게 돼서 그게 굉장히 큰 저희 유학생이 아니라 내국인 여기 도메스틱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카푸나 그레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작년 12월에 졸업한 학생들이 처음으로 대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또 이 그 졸업한 성적 자체가 어느 정도 그 수준인가에 따라서 또 학생들이 나중에 후배들이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그 점수를 받게 될지가 또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성적이 굉장히 높은 편이더라고요. 네, 아이비 졸업학생들. 그래서 실제로 제 학생도 그 홍콩 과기대에 합격한 학생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오클랜드 대학교 간호학과로 진학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이비 과정으로 대학 진학에 성공한 뭐 케이스들이 있을 텐데 네네네. 예, 뭐 좀 공유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비 과정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를 갔죠. 특히나 뭐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 호주대학교 목표가 아니라 아이비리그라든가 영국의 옥스브리지라든가 그런 쪽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그 노하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전통적으로 성적에 의거해서만 학생을 뽑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틀리게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미국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포트폴리오를 아예 11학년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립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케이스는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그다음에 뉴질랜드에 그 유학을 온 케이스였어요. 좀 빨리 온 케이스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어학연수 6개월 하고 프리아이비, 그러니까 아이비가 12학년, 13학년 2년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비를 하는 학교들은 프리아이비라고 11학년 때 아이비 준비반을 운영을 하고 있던 학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학교들 중에 하나로 진학을 해서 프리아이비에서 좀 힘들게 공부를 하다가 아이비 때 들어가니까 성적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3년 반의 유학생활, 뉴질랜드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호주의 랭킹 1위인 ANU 대학교, 그 호주 국립대학교, 거기 그 비즈니스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ANU의 커트라인이 아이비가 33점이거든요. 이 친구가 34점 받아서 진학에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군요. 네. 근데 이제 아이비를 하는 친구들은 그 목표가 또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끼리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친구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좋은 대학을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절대평가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서 받은 점수로 대학을 진학을 하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하고 공부하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이 친구한테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친구들도 다 진학을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게 왜 중요하냐면은 네. 처음에 물론 아이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시작을 하지만 네. 이렇게 50시간을 채우다 보면은 네. 또 본인들이 느껴지는 또 그 가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언젠가는 그때 시작한 봉사를 뭐 나중에 또 어른이 되어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저는 이런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실제로 그 이 ANU 대학교 진학한 학생이 봉사 활동을 어떤 걸 했는지를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유학을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이 그런 봉사활동의 리더가 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키위들이 바글바글한 이런 그쪽에서 내가 그 키위들 그룹 사이에서 리더가 된다라는 거는 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좀 진심이 있었나 봐요. 봉사활동할 때.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아이비 마지막 학년 때는 본인이 리더가 돼서 저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게 그 방학 때 그러니까 다른 한국에 보통 가잖아요. 한국에 가서 한 두 달 동안 있다 오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는 미얀마를 다녀왔어요. 아. 네, 미얀마를 가서 거기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왔는데 그 봉사활동을 본인이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내가 필요할까를 찾아서 정말 방학을 쉬기도 했지만 그중에 2주를 굉장히 뜻깊게 썼죠. 네, 굉장히 참. 그러니까 뭐든지 네. 진심은 통한다고. 네네네. 그렇죠? 네. 저희들이 생김이 다르고 이렇게 영어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하지 않아도 네. 뭐 사람들은 자기의 그 진심은 참 통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세계를 여는 힘이 아닐까 네네네. 뭐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음악 듣고 다시 네. 오겠습니다. 네. Just while you dance. He will bring you your strength as you walk the road of faith.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아,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NCA와 IB 프로그램 사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머님들이, 저도 학부모이지만, 네. 뭐 10학년 때부터 11학년 사이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네. 우리 아이를 정말 NCA로 계속 가야 되느냐, 선택을 해서, 아니면은 IB를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 학부모님들에게 해주실 어떤 조언이 있으시다면은, 예, 부탁드려 볼게요. 조언은, 아이가 어느 대학교로 진학하길 원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추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대학교를 진학을 한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도 고등학교 때부터 학업량을 또 많이 부과를 하게 되면 그 고등학교 때 또 느껴야 되는 감성이랄까, 이런 게 또 없을 수도 있거든요. IB를 제가 지금 설명을 했지만 그렇다고 IB가 NCEA보다 훨씬 더 뛰어난 프로그램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인지도가 더 전 세계적으로 있을 뿐이지 NCEA도 굉장히 뉴질랜드에서는 전인격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떠한 그 학업 능력을 좀 가지고 있는지, 또 어느 나라의 대학교로 진학을 할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나는 이과 사람이다, 문과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수포자였거든요. 수학 포기자. 고등학교 때. 네. 예, 수학 포기자였고 과학 싫어했고. 네. 저는 완전히 어문 계열 쪽을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네. 역사 이런 거 좋아했고. 그렇게 저처럼 너무나도 나눠진 학생들에게는 이 IB 프로그램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섯 과목을 정말 내가 다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녀의 성향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좋겠고요. 언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시거나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로 이렇게 고민이 되었을 때는 전문가를 만나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네, 그때 또 이제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가, 네,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오클랜드 대학을 갈 예정이라면, 네, 예, IB를 또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또 어떤 다른 세계 대학으로 나가고 싶은 또 어떤 열망이 있다면, 네, 또 IB를 선택하시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네, IB가 IB의 제가 장점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는 게, NCEA는 저번 주에 제가 피곤한가 봐요. 저번 주를 작년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NCEA는 그 호주 대학교에서도 뚜렷한 입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IB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학생들이 합격 가능한 IB 스코어를 제시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교 같은 경우는 40점에서 42점 사이, 옥스포드도 마찬가지고, 맨체스터 대학교 36점, 킹스컬리지 37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좀 이렇게 점수를, 네, 네, 명확하게 지칭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 학생이 이렇게 하면서 보통의 자기 점수를 알거든요. 프리딕트 점수라고 이제 내가 한 어느 정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네. 알게 되는데 그게 이제 대학교를 이렇게 그 진학을 할 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장점으로. 아. 네, 장점이죠. 예, 네, 그렇게 나오죠. 도무지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해마다 이게 총 45점에서 그 3점이 그 제가 말씀드린 그 가외 활동들 있잖아요. 분사라든가 네. 그거고 그 6과목으로는 42점이 만점이에요. 근데 그 42점 만점을 받는 학생들이 해마다 전 세계에서 100명이 안 돼요. 네. 약 한 60명에서 70명 정도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높은 왜냐면 해마다 전 세계에서 이 아이비를 졸업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우리나라 그렇게 좀 그래도 많지 않은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수능 만점자 가끔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약 한 60명에서 70명 정도밖에 없다는 사실이 좀 굉장히 높은 과정이라는 거를 반증할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네. 전체가 다 너무 많은 숫자가 또 그렇죠. 이렇게 많이 맞으면 그런데 네네네. 그렇군요. 네. 아, 오늘도 또 코코스의 임희원 실장님 모시고 아이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네. 저번 주에 NCA를 또 들어서 그런지 네네네. 아이비를 좀 더 이해하는 그 부분이 네. 좀 더 이렇게 귀에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어떤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어 12, 특히 이어 12, 13 되시는 학부모님들 특히 이어 11 때 네. 이런 정보를 많이 알아야 이제 또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렇죠. 네. 그럴 때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전문가분들 찾아뵈서 네. 이 많은 얘기를 나눠보시기를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어머님들을 위한 방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 성공시킬 때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어머님의 정보력이거든요. 네. 어머님들을 위한 방송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도와줄 수 있는 한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네. 아,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저희들을 만나 주실 건가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 자녀와의 진로를 좀 선택을 하실 때 우리 아이가 뭐 간호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회계사가 되거나 이게 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따라오는 회계학이라든가 간호학이라든가 의대라든가 들어가는 입학 요강 그리고 들어갔을 때 총 3년 과정 중에 간호학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 학과별 완전 정복으로 예,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네. NCA도 완전 정복됐고요. 네. IB도 완전 정복됐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 나눠 주실 거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음악 듣고 다시 올게요.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네, 아, 정오에 만나요. 이제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SPM 방송국 웹사이트 www.spmtv.kr에 접속하셔서 청취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채택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이제 코코스 이미영 실장님 만나 뵙고 우리 아이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역시 정말 명쾌한 대답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아, 자비를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있다고 하네요. 진실함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기쁨이 있고 성실함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건 긍정을 가지고 다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레이첼이 바라봅니다. 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